truyện cổ tích Việt. Hoàng cơ mô sô리. 아주 아주 먼 옛날,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사냥과 낚시를 하거나 나무와 숲에서 과일 혹은 열매를 따곤 했어요. 밭을 갈기엔 땅이 너무 딱딱해서 농작물을 직접 키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지구가 그들에게 제공한 양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에 아주 굶주리곤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땅의 요정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죠. 그들은 서둘러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저들은 매 겨울을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인간들은 왜 스스로 과일을 못 키워요? 정말 성가셔요. 당신이 성가시다고요? 나는 고작 그 어린애 하나 때문에 망고를 많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망고나무를 3개나 키웠다고요. 저희가 인간들에게 스스로 농작물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군요. 그래요. 인간들에게 가르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 후 머지않아 해바라기 요정의 생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모든 땅의 요정들이 모여 이제 16살이 되는 그녀의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해 주기로 하였죠. 전 이 아름다운 파란 드레스를 선물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잘 어울리겠죠? 저는 아름다운 꽃들만을 엄선하여 만든 왕관을 선물할 생각입니다. 해바라기가 이걸 쓰고 거울을 볼 때면 항상 저를 떠올리겠죠? 아휴, 정말 자기애가 넘친다니까? 로빈, 당신은요? 해바라기에게 뭘 줄 거예요? 로빈이란 요정은 왕국에 있는 모든 새와 동물들의 요정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요정들의 선물을 보더니 조금 우울해졌어요. 아직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것처럼 아름다운 선물을 줘야죠. 그날 저녁 로빈은 그녀의 요정 친구 엘리를 불렀어요. 그녀는 엘리에게 다른 요정들이 가져온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그래서 넌 뭘 선물할 거야?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줄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싶어. 로빈은 갑자기 손가락을 휘두르며 그녀의 마법을 끌어모으더니 오소리를 만들었어요. 오소리구나. 잠깐, 좀 더 예쁘게 해줄게. 이번에는 엘리가 마법의 힘을 끌어모아 오소리를 금색으로 바꾸었어요. 황금 오소리는 빛이 나며 반짝거렸고 엘리의 마법 덕분에 힘도 아주 전보다 세졌죠. 생일 파티에 돌아간 로빈은 그녀가 만든 황금 모서리를 해바라기에게 선물했어요. 모두들 그 아름다운 생명체를 보고는 감탄에 금치 못했죠. 와, 제 평생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오소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해바라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단 하나의 오소리니까요. 네 애완동물이 되어 옆에서 무럭무럭 자랄 거야. 해바라기는 황금 오소리를 굴린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황금이라는 뜻이었죠. 굴린은 매우 빠르고 또 강했어요. 수마일을 쉬지 않고 달려도 지치지 않았고 그의 작은 발로도 땅속 깊은 곳까지 계속 파내려 갔죠. 해바라기야, 안녕? 뭐하니 산책을 즐기는 중인가 봐. 안녕하세요. 날이 따뜻해서 밖으로 나와야만 했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뭔가 걱정돼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요? 왜요? 말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한번 드러나 보렴. 그렇게 원로 요정은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잠시 생각하던 해바라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굴린을 보내서 인간들을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딱딱한 땅을 파서 작물이 자라나기 쉬운 밭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굴린? 그래, 그거 참 아주 훌륭한 생각이구나. 근데 해바라기야, 그럼 네가 많이 외롭지 않겠니? 그렇겠죠. 하지만 고작 하루밖에 안 걸릴 텐데요. 저녁쯤엔 올 거니까 전 괜찮아요. 그렇지, 굴린? 그렇다면 됐구나. 내일 인간들에게 굴린을 보내자꾸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굴린은 궁금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인간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아름다운 동물을 그저 계속 바라만 볼 뿐이었죠. 저 동물은 도대체 뭐지? 저도 전혀 감이 안 오네요. 그나저나 정말 아름다워요. 굴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 신기한 동물이 바보같이 뭐 하는 거지? 상태가 좀 안 좋은 걸까요?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굴리는 아주 빠르고 열정적으로 땅을 팠어요. 파낸 흙은 사방팔방 날아다녔고 일부는 사람들한테 튀기도 했죠. 머지않아 힘센 오소리는 아주 넓은 면적의 땅을 일구었고 마침내 해가 지려고 하자 굴리는 시간이 된 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뭐죠? 땅을 저렇게 파놓고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저희도 온통 더러워졌고 말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어휴. 이내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다시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저번에 파낸 부드러운 땅 위에서 놀고 있는 굴린을 발견했어요. 그의 주변에는 작은 새들이 모여 있었죠. 보세요,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새들이랑 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저 새들이 들고 있는 건 또 뭐죠? 보세요, 뭔가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웃겨라. 저 요상한 생명체가 먼지를 다 덮어쓰고 있네요. 사실 굴리는 새들에게 씨앗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었고 지금 그것들을 땅에 심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새 한 마리가 여인 앞에서 씨앗을 흘렸어요. 이건 씨앗이잖아. 이런 건 구워서 먹을 수 있겠어요. 이 멍청한 새들이 우리 식량을 축내고 있었네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저 새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어차피 저희가 먹을 씨앗은 이미 아주 많으니까요. 바로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들은 날아갔고 굴린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사람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며칠 뒤 과일을 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나는 비가 정말 싫어. 특히나 그 멍청한 생명체가 땅을 파내고 난 뒤에는 더더욱 싫어졌다니까. 축축하고 찝찝해.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어? 저기 저것 좀 봐. 작은 복숭아 나무가 자랐어. 어? 정말 그러네? 근데 가만, 저기는 새들이 씨앗을 떨어뜨린 자리 아니야? 어?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어서 집에 가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복숭아 나무는 그대로 자라게 두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곳은 달콤하고 가즙이 가득한 복숭아 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우와! 그 오소리가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데? 어디 한번 실험해볼까? 사람들은 이 사실에 매료되어 경작된 땅에 더 많은 나무와 식물들을 계속해서 심기 시작했어요. 물론 몇몇 씨앗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또 아예 자라지 않는 씨앗도 있었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과일이 더 열렸어요. 채소도 이제 더 자랐고요. 식물을 키우는 법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동물이 우리 대신 경작해줘서 다행이죠. 저는 땅을 파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그 작은 동물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 인정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땅을 팔 수 있지 않을까? 맨손으로는 안 되겠죠, 절대. 대신 돌이나 날카로운 막대 같은 걸 사용한다면 아마도 가능할지도요. 동물이 우리보다 절대 뛰어날 수는 없죠. 네, 맞는 말이에요. 오소리는 힘이 셌지만 우리처럼 요리를 하거나 깨끗하진 않잖아요. 우린 모두 똑똑해요. 오소리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땅을 파서 경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작은 너무나 어려웠기에 그들은 땅을 팔 수 있는 도구를 점점 더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이건 진짜 내 아이고 내 등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해요. 오소리가 한 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경작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점 더 세졌고 그만큼 일도 더 쉬워졌어요. 머지않아 황금 모서리와 사람들은 함께 경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봐 땅소리, 저 곡괭이 좀 갖다 주지 않을래? 고마워. 여기 씨앗 한 개, 여기도 씨앗 한 개. 어우, 놀랐잖아 땅소리야. 땅소리? 땅소리가 뭔데? 저 소리가 땅을 많이 파니까 땅소리라고 불러요.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땅을 갈기 시작하고 스스로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하게 되자 착한 권리는 점차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완전히 오지 않게 되어버렸죠. 그 후로 몇 년 뒤 굴린을 알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그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이, 엄마,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놀러 가면 안 돼요? 엄마가 힘들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땐 수상하고 예쁜 동물이 도와줬어. 그래, 맞아. 그 애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뭐라고 불렀었더라? 땅소리? 땅소리? 그거예요. 땅소리는 밭을 일고 작물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 아름다운 동물이란다. 동물이 밭을 일구고 작물을 키우는 법을 알려줬다고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럼 그 동물은 어디로 갔어요? 그건 모르겠구나. 어느샌가 그냥 사라졌거든. 에이, 못 믿겠어요.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긴 했지. 너는 굳이 믿지 않아도 돼. 동물이 작물 키우는 법이랑 다 알려줬다고요? 너무 웃겨요. 빨리 친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어요. 바로 이렇게 굴리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전 세계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